일본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도카이 연락회 대표 상담역 스즈키 도시가즈를 단장으로 하는 주체로 있는 1조 우호 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